my karma. I'm ready for pajama. 편안함을 유지해 너는 감당 못해 나라. 내 마음속 아래 뿌리 자라나. 어디 변수 빨리 달아나. Drop it, let it go. Pop it, let it show. 심장에 붙은 보름 보니 낮에 let it glow. 다시 drop it, let it go. Pop it, let it show. 건드리면 터져 난 진짜 ready go. Yeah. 지금 가진 티저기 대해 매력도 진짜 매력도 건드리면 터져 난 진짜 매력도 자 이제 뛰어자 뛰어 매력도 진짜 매력도 건드리면 터져 난 진짜 매력도 한통 비현진 멱살아 전해 또 세계 이어 100 Only skies are limit 발목 잡히는 날 Okay all day 날아다녀 Okay 엄마대로 엄격하게 We go hard 불질러 Mayday Drop it let it go Pop it let it show 지금 속도라면 아마 끝은 싹 다 gone I said drop it let it go Pop it let it show We blow with the bass Shot it's time for man and dog Up. 어둠 속에 흔들리는 붉은 빛이 Welcome to the party 화색 도시 그림자를 물들이고 Welcome to my nightmare What's that on your mind? Feeling alienated I'm a tear opinions down 나는 네 꿈속 alien 네 맘 깊은 곳 뿌리 자라나 We making a new world Come in with me Hold on yeah you know us You know me run the scene Yeah yeah you got your Cooper 선명해지는 screen 외쳐 미야 코퍼 이유고 내가 도버 Yeah this is how we do it No flicks Keep it moving up Drop it let it go Pop it let it show 1분 1초가 아까워 지금 안에 뭐 다시 drop it let it go Pop it let it show 건드리면 터져 나 진짜 mad at all Hey 지금까지 지적이 되어 말했던 건드리면 터져 난 진짜 매력도 자 이제 뛰어자 뛰어 말했던 건드리면 터져 난 진짜 매력도 No flex Yeah About to blow 건드리면 터져 난 진짜 mad at dog